구원하는 믿음 세 번째로 오늘 회심의 증거와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이 존 맥아더가 이렇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현대의 이 죄를 다루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지적을 합니다. 현대의 복음 전도 방식이 낳은 가장 유해한 부산물 중 하나는 각 사람에게 죄의 실제에 대해 도전하지 않는 복음이다. 가장 보수적인 교회들조차도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 길들여져 있다. 군중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삶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검증해 보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복음 전도를 죄를 피상적으로만 다룬 채 복음 전도를 우리의 죄성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 않은 채 피해가면서 절반의 복음을 전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교회에서 나온 노래지만 가끔은 어떤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가끔은 교회 바깥에서도 불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거 뭐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그 어느 유행가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절반의 복음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이 태어나는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는 거꾸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이거를 당신은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주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성경의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무장이 된다면 복음도 거기에다가 하나의 그 컨퍼메이션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은혜인 줄 알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죄인과 죄를 다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는 삶을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볼 때 그 가정을 볼 때 도무지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속으로 믿는 거니까 정말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얘기는. 성경의 증거들을 오늘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 길들여져 있다는 말은 저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린 다 믿는 사람이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올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한 예가 가룟유다의 경우가 아닐까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갔던 사람이고 또 돈궤를 맡았다 할 때에는 상당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자들이 정말 의심했겠어요? 의심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우리는 다 같이 믿는 사람이야 라는 전제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자기의 신앙 고백도 검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흔드는 일을 제가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막 흔들잖아요. 흔들면은 좀 흔들리세요.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게 좀 흔들리세요. 흔드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흔들리세요. 정직하게 흔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구원의 확신, assurance라고 하는 것은 종종 self-assurance지 assurance by Holy Spirit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아니라 나는 믿는 사람이지. 그렇지?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서 맞아 맞아 나 믿는 사람. 이렇게 가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그 확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존 맥아서가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아마 집회를 갔던 모양이죠.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굉장히 큰 술집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저 술집이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저게 전국적인 체인인데 저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조금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저 앞에 가다가 너무나 이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설명하기를 아우 저분은 주일학교도 열심히 나오시고 말하자면 주일 아침에 나오신다는 얘기겠죠. 정말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시고 참 헌금도 많이 하신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이분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전국적인 술집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아니 어차피 저 사람들 술을 먹을 건데 우리 집에 와서 사 먹는다고 뭐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뭐 성속의 구분이 오늘날 예수 뭐 목사가 되면 거룩한 거고 목사가 되면 성직이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론 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리커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뭐 이런저런 아주 엄밀하게 이것을 선을 쫙 끈다고 하면은 아마 직업의 윤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잘하고 자라나면 주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가 좀 멀리 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해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상식의 영역에서도 다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아마 데모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왜 교회가 오늘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존 맥아서가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구원하는 믿음의 문제가 이미 흔들려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말하자면 우리 국민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이렇게 조회를 이게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앞에 있는 애 하나한테 이제 기준하라고 그러잖아요. 기준하면은 이제 뭐 오른팔 벌려 왼팔 이렇게 해서 맞추잖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들이 줄을 서려고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이 줄을 서려고 하지만 줄을 맞춰야 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정도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반쪽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말하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절반만 말하는데 그 절반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당신이 절반을 말하든 전체를 말하든 틀렸으면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절반을 옳은 절반의 진리를 말할 때에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반쪽 진리의 복음이고 복음 전도인가 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자칫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두려운 메시지를 우리는 간과하거나 또는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반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반쪽 진리의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뭔가 하면 회개하지 않은 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양산된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던 동쪽 방향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동쪽 방향을 향해서 나는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살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추구하고 살던 그 삶의 목적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나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이런 어떤 분열 현상, 정신 분열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죄하고 씨름하게 되고 결국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가 지적으로 인정하고 수납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계속 추구하며 나는 이걸 해야만 돼. 나는 신앙을 포기하더라도 이거는 놓칠 수 없어. 라는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또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신다면 그럴 때에 모태신앙이라도 뭐 태어날 때부터 세례는 받았어도 믿는 건 아니죠, 사실은. 모태신앙이라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모태신앙 두리뭉실한 거는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의 이 욕구들이 어떤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내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은 성숙하고 굉장한 경지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도 베이비 신자도 있고 그 안에 성숙한 신자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 이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정직한 고백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논지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소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권 구원, Lordship Salvation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받아들이고 나의 Lord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큰 논쟁, 특히 찰스 라일리 같은 사람들은 한국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 복음주의 학자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 견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었죠. 당신은 지금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존 맥아서를 비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신학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에 대해서 신학자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분명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말로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 정말인가? 내가 진짜 버릇이 돼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속에서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가? 내 삶의 목적은 단 한 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그 문제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늘 성공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또 나는 회개합니다. 내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 가다가 내가 또 넘어졌어요. 유혹이 와가지고 동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나는 회개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태의 회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5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사실은 마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복음서에. 근데 사실 우리는 마태를 어떻게 해서 알고 있나 하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라는 이름에 익숙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가를 마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더 자세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마태가 자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썼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냥 많이 넘어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5장 28절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이 있어요. 이제 마태의 다른 이름이 뭐죠? 레위. 레위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세리. 이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죠.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삭개오도 세리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이었고 마태도 세리 출신이었고 또 제가 아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도 박마태라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그 사람은 한국의 세무대학 1회 졸업을 하고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마태라고 이름을 자기가 졌어요. 원래 세리가 되려고 이렇게 대학교까지 갔는데 그렇게 그만 선교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우리도 사실 세관 그러면 좀 이렇게 좀 기쁘지는 않잖아요. 세리라고 그러면 세리라는 말은 안 쓰지만 뭐 공항 지나갈 때도 뭐 미국이야 좀 그래도 깨끗하고 또 한국도 요즘 많이 깨끗하죠. 저는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 공항 들락날락 할 때마다 이 세관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손에다가 백이라고 써주고 자꾸 진짜 기분 나빠요. 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얼굴까지 다 알아 그 사람들. 근데 좀 나도 돈 안 받고 여기서 봉사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도 자꾸 그냥 그 시비 걸고 이렇게 또 오피스로 오라고 그래서 뭐 선물 줄 거 없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볼펜 없냐? 뭐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자꾸 달라. 예. 거머리는 다고 하는 거라. 세리가 이게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우리 이런 선진 사회나 이런 데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로마의 밑에서 이 당시에 세리가 가지고 있었던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딱 되는 게 아니라요.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길 막아놓고 지나가면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수들에 대해서 이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가 없죠.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로마에 붙어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한 것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여기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쫓은 사람은 다 제자들의 특징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쫓은 거하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버리고 쫓은 거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젊은이들한테 선교 헌신을 하게 하고 이렇게 막 도전을 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 모든 걸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떠나십시오. 근데 여러분 가진 게 배설물밖에 없는데 쌓아놓은 게 있어. 돈을 벌어놨어. 저금을 해놨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학교 다니고 그냥 부모 돈 축 내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니네들은 니네는 희생이 아니다, 이거는. 뭘 버리고 가야 희생이지. 쥐뿔도 니네가 가면 부모님이 좋아하신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쌓아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마태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론 제가 또 나중에 또 베드로 선생님 어떻게 뵐지. 그래도 베드로가 가진 건 배밖에 없잖아요. 뭐 배도 또 그 당시 또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세리는 모든 걸 버리고라는 이 말을 썼을 때는 마태는 자기 얘기를 마태복음에 안 썼어요. 너무 또 베드로가 저기 이 상처받을까봐 그랬는지 하여간 모르겠지만 안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다른 얘기입니다. 상당한 것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마태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돈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돈이 좋아 이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쫓아오라고 하실 때 자기가 추구하던 가치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발판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은 그가 회심의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 그 변화는 이날부터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기가 추구하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자신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신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 레위가 마태가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거기 이제 세리들 뭐 친구라고는 누가 있겠어요? 이 세리의 세리 친구지. 이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주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죠. 그러나 의인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32절 같이 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은 지금 이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밥 먹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난 죄인의 친구다. 근데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의인은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무섭고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의인인가요 진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거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주님이 원하신다. 죄인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지만 의인은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 잘 살았는데 회개할 게 뭐 있어요? 나 잘 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주님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넘어가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복음이 요구하는 게 뭔가?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온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의 온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절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는 과정으로 이 복음의 변화를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데 처음에는 육안을 떠요. 9장 7절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이 이제 뭐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그러셨어요. 사실은 이 소경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지금 장난치나? 내가 소경이라고 무시하고 나를 데리고 지금 노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 라고 할 때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을 하니까 8절에 7절 마지막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떴어요. 육안이 떠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안이 띄워지는 과정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소경되었던 사람한테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안식일에 지금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권위를 가지고 이 눈을 뜬 사람에게 묻습니다.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건 굉장히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뭐 엘리야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사나 그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또 이제 부모를 불러서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또 다그치다가 부모들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을 벌써 바리새인들이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출교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애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애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25절에 말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라고 그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야, 그 사람이 안식일에 너를 고쳤으니 그 사람은 죄를 안식일에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막 얘기를 하고 강요를 하지만 이 사람이 굴하지 않고 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분명한 건 그 사람이 내 눈 띄워줬다 이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38절에 이 사람이 이제 31절입니다. 31절을 보시면 또 이 사람이 계속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주님을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고백한 얘기는 하나님이 죄인을 듣겠냐 하면서 경건해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은 사실 좀 제대로 배우질 못했을 것이에요. 율법을.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죄인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라고 도리어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37절에 예수님께서 5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결국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나시고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를 만나십니다. 네가 나를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니까 이게 벌써 구약시대에 인자라는 개념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호칭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36절에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고쳐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지자 같기도 하고 죄인은 아닌 건 분명하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너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은 지금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37절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인자를 믿느냐 그랬는데 내가 바로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신앙 고백과 함께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육안이 띄워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낫는다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이거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지 못했을 때도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종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믿음을 주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단순한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강박한 마음은 듣지 않는 마음입니다. 강박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강박한 마음은 아주 선하고 유순하고 온유한 성품을 지닌 사람도 강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게 강박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순종을 한다는 거 너 못에 가서 씻어라 너 이렇게 해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실 사소해 보이는 수없이 많은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뭐 설교를 통해서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또는 형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으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이런 권고들 권면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또 특별히 이렇게 좀 도전해 주시는 것도 있겠죠.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은 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의 태도가 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뭔가면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 사람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아유 그래 죄인이야 죄인 이렇게 하고선 나왔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참이 중요한 마음 같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기문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말하자면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쓴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려니까 아유 믿어 믿어 아유 그렇다는데 뭐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뒤집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내 속에서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나는 그를 위해 살며 그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인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냥 믿어줘. 아 목사가 그렇다고 맨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기회주의적인 마음이요 두 마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은 단순한 마음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